이재용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화요일 아침 뉴스 이재용입니다. 정부가 오늘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합니다. 나진 핫산 프로젝트가 백지화되고 한러 관계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북한이 정부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철도 관련 기관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엽니다. 비리 의혹이 있는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들이 인천아시안게임 유공자로 인정돼 정부 포상과 장관상 후보에 추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이후 도감청을 우려한 시민들의 텔레그램 망명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할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통해 북한에 들른 제3국 선박에도 해운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러 3국 협력 사업인 나진 핫산 프로젝트가 백지화되고 한러 관계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홍재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기 위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합니다. 북한에 들렀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와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 제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3국 선박에 대한 해운 제재가 나진 핫산 물류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이 사업은 러시아산 석탄 등을 나진항까지 기차로 옮긴 뒤 배에 실어 부산항으로 보내는 것으로 세 차례 시범 사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나마 신랏같이 남은 남북경협은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도 우려됩니다. 이 사업은 한러 정상 간 합의로 2013년에 시작됐고 지난해 12월에도 계속 추진을 확인할 만큼 러시아 측이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시 러시아가 이른바 몽리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외 조항으로 지켜낸 사업입니다. 북한대학원 대학 양무진 교수입니다. 나진 핫산 프로젝트까지 중단한다면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에 위반되기 때문에 한러 간의 외교적 문제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두 달 남짓 동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이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까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브랜드 3종 세트가 모두 파탄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선제 핵 타격전을 거론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도발적 언행을 멈추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임미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키 리졸브 독수리 연합 군사 훈련에 들어가자 북한이 어제 총 공세에 나설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핵 타격전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강력한 어조로 대응했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 도발적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평양 정권에 대해 도발적 언사와 위협 그리고 도발적 행동을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미 국방부도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 발언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영내 긴장만 고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삼가라고 요구한 뒤 한반도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훈련은 연례적이며 순전히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일 북한의 핵 위협 발언 때에도 도발을 자제하라고 밝히는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잇따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 북한이 정부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철도 관련 기관 등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엽니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각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해 정부와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테러 시도나 국내 주요 인사 스마트폰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사례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정부 내 중요한 인사의 스마트폰이 해킹당했는데 북한 소행으로 확인됐고 철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이 있었지만 당국이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속 수감 중이거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들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유공을 인정받아 정부 포상과 장관상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대한수영연맹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관련 정부 포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후보로 모두 7명의 수영인을 추천했습니다. 문제는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무이사 정모 씨의 최측근인 상임이사 김모 씨가 장관 포상 후보에 올랐다는 겁니다. 김 씨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학부모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경찰 내사를 받아 연맹 안팎에서 비리 연루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상태. 모든 사정을 아는 연맹이 김 씨를 슬그머니 후보 명단에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표창 후보자로 오른 연맹 간부 A 씨도 전무이사 정 씨와 함께 비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맹 측은 김 씨가 법정 구속되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 추천을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체부는 이런 정황을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 4일 연맹 측에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CBS 뉴스 김효은입니다. 테러방지법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이후 나도 모르게 감시당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안심하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도감청에 안전하다는 외국계 메신저 사용자가 치솟는 등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소재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 대학생 24살 정모 씨는 최근 외국계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의 단체 채팅방을 새로 열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후 민감한 사회 이슈를 다루는 이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시사의 시사나 뭐 현안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세월호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단체니까. 수도권의 한 대학교 연구원 이모 씨도 보안이 강점으로 꼽히는 텔레그램으로 채팅 서비스를 갈아탔습니다. 학교가 진보나 야당 쪽에서 교수님들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정권과는 상당히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어서요. 텔레그램 모바일 앱의 경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던 지난 2일 32만 7천 명 수준이던 하루 이용자 수가 이튿날 24% 증가했고 그 다음 날인 지난 금요일엔 더욱 늘어나 42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스마트폰 도감청을 피하려 아예 구형 2G폰으로 휴대전화를 바꾸는 움직임까지 눈에 띕니다. 35살 이모 씨입니다. 그 무분별하게 뭐 정보, 개인정보 절공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망설이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스마트폰 사용할 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적용된다고 강조했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이유로 사생활이 감시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현역 의원 2차 컷오프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당내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컷오프는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친노 패권주의 청산과 맞물려 수도권 연대의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정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민주는 초재선 30%와 3선 이상 중진 50%를 대상으로 정밀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일 추가 공천 탈락자를 발표합니다. 이번 컷오프는 김종인 체제의 첫 작품입니다. 비상정권을 위임받은 김종인 대표는 친노 86그룹에 매스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친노 패권주의와 낡은 진보 청산을 강조해왔습니다. 저는 이 당에 와가지고서 소위 패권 정치라고 하는 것을 좀 씻어내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 패권 정치가 다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부활하지 않도록 주목되는 점은 2차 컷오프는 야권 연대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친노 패권주의 낡은 진보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통합 반대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문병호 의원은 친노 패권주의를 상징하는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물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노 패권, 무능 86 세력을 대표하는 현역 의원이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또다시 당선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친노 패권을 상징하는 인물들을 속아내면 통합은 못해도 일부 수도권 연대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전국적으로 벤츠 공동 구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로부터 60억 원을 받아 챙긴 업자가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는 외제차 구입을 빙자한 다단계 영업이었습니다. 부산 CBS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SNS를 통해 올라온 광고글입니다. 한 대 7천만 원에 이르는 벤츠를 단돈 1,70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그럴듯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처음 1,700만 원을 밀어넣고 지인 두 명을 소개하는 식으로 3단계를 거쳐 7명이 모이면 벤츠를 받거나 현금 5,80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해운대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 같은 공동구매 영업을 한 대표 50살 안모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회원 170여 명으로부터 60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안 씨는 서울, 부산, 대전 등 각 지역을 관리하는 리더를 두고 이들은 SNS를 통해 쉽게 회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광고와 달리 이 업체는 벤츠 측과 계약된 것이 전혀 없고 이른바 다단계 형태의 유사수신 행위로 부당이득 27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부산경찰청 김상동 광역수사대장입니다. 승용차니까 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 돈만 주면 자기는 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벤츠 차량을 사주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벤츠 회사와 계약된 건 전혀 없고 경찰은 안 씨를 구속하고 이사 38살 김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외제차 다단계가 전국적으로 수천 개에 이르러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2013년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 집행정지를 다시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회장은 구속된 지 한 달 만에 신경근육계 희귀병을 호소해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이듬해 4월 재수감됐다가 6월부터 다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메탄올 산재 사고로 본 파견 노동 기획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정부의 소홀한 감시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파견 노동 현장을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탄올 산재 노동자들이 작업했던 한 CNC 공장. 알루미늄 재료가 기계에서 깎이는 동안 메탄올이 밖으로 튕겨나왔지만 노동자들은 보호구도 없이 목장갑만 낀 채 작업했습니다. 메탄올을 담고 있는 하얀 말통은 뚜껑이 열린 채 방치됐고 겨울이면 환기장치마저 꺼졌습니다. 법률사무소 새날의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거기서 쓰는 유일한 보호구는 목장갑이에요. 목장갑. 숙소 대기장치 이런 건 아예 없고 환기장치가 거의 뭐 정문 정도 뭐. 이처럼 열악한 작업 환경이 만들어진 데는 아무도 파견직 노동자의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원하청과 파견직 노동 그 자체가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여러 사업장을 전전해 안전정보를 얻기 힘든 파견직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마저 메탄올의 위험성을 몰라 자신의 친인척도 함께 일했을 정도입니다. 파견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정부의 감독 능력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고도 에탄올의 독성을 가볍게 여긴 사업주의 거짓말에 네 번째 메탄올 산재를 막지 못한 게 대표적인 사례. 전국 300여 명뿐인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으로 200여 만 개 사업장을 계도하기는 쉽지 않다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입니다. 메탄올뿐만이 아니라 나쁜 물질이 5만 가지에 달하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산재의 책임을 영세 사업주에 떠넘기지 말고 원하청과 파견직 노동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CBS의 기획보도 IT 정치를 터치하다 마지막 순서로 빅데이터로 접근하는 정치인들의 대항에 유권자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거철마다 난립하는 후보자와 공약들 속에 유권자들은 기호만 보거나 몇 번 찍으라는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투표를 하곤 합니다. 이처럼 후보자는 쏟아지지만 정작 제대로 된 정보는 얻기 힘들고 이로 인한 무성의한 투표가 가져온 정치적 실망에 유권자들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들은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우리 동네 정치인이란 앱은 후보자에 대한 이력이나 경험, 이슈에 대한 주장 등을 정리하고 정치인들과 익명으로 직접 질문도 하며 소통할 수 있어 오는 총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도나 이슈별로 양질의 기사를 선정해 뉴스를 큐레이팅해주는 하루 5분 스푸는 다소 어려운 정치 사회적 문제의 쉬운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네이버도 총선 특집 페이지를 만들어 후보자 정보부터 여론조사, 토론회 등을 싣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행보,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것이고요.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보 중개자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서로 친구를 맺어야 게시글을 볼 수 있는 페이스북보다는 필요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트위터 같은 투명한 대화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CBS 뉴스 김현지입니다. 국내 첫 자율주행차가 도로주행 실험을 시작했지만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은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미비, 연구개발비 투자 부족 등으로 앞날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맹석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첫 번째 자율주행차인 현대 제네시스가 7일 세종시에서 첫 도로주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 논리에 사로잡혀 정책 지원을 뒤늦게 펴면서 자율주행차 산업도 시작부터 뒤처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2013년부터 자율주행 실험을 시작했고 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미시간주에 완전 자율운행 실험이 가능한 실험도시 MCT까지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정책을 맡는 정부 부처가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로 흩어져 있고 자동차 업체와 IT 전자업체들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입니다. 산학연관에 대한 부분들,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또 투자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핵심 기술을 국산화시켜주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지원도 정부 4천억 원, 현대차가 2조 4천억 원으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선 찔끔 수준입니다. 자동차 생산량 기준 세계 5위인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경쟁에서 밀려난다면 미래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피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CBS 뉴스 맹석주입니다. 다음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산유국들이 가격을 부양하려고 비밀리에 접촉 중이란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41를 넘어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4월 인도분은 전거래일보다 $1 98센트, 5.5%가 오른 배럴당 $37 9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13년째 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부채 비율이 높은 신흥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등의 순이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를 깎아내리는 성명이나 언행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되살리지 않도록 중단을 보장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계의 바둑 대결을 앞두고 중국 바둑 랭킹 1위 커제 구단과 인공지능 프로그램과의 대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커제 구단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업체 노브마인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이거 우선지와 커제 구단이 대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죠. 기상청에서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아침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중부 지방의 황사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까지는 서양과 내륙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오후 들어서 황사나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부 지방은 하늘도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특히 낮부터 제주와 전남, 경남 지역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제주는 내일 낮까지 이번 강수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지역으로는 20에서 60mm 안팎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고 전남과 경남 내륙 일부 지역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중부지방은 오늘 내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어제보다는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서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8도, 원주와 청주 10도, 대구 11도, 광주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욱더 큰 폭으로 떨어져서 영하권에 꽃샘추위가 찾아오겠고 내일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 지역으로는 최고 5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재용의 아침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입니다. 정병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와 별개로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안을 오늘 발표하기로 했는데 네. 해외 북한 식당을 못 가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죠? 네. 중앙일보 일면 보도인데요. 정부의 제재안 마련에 참여한 당국자가 해외의 북한 식당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독자 제재안에 담을 예정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식당에서 쓰는 돈도 북한 정부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면서 구체적인 제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2010년에 천안함 사건 때 나온 5.24 대북 제재 조치에 포함되어 있는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조항에 대해서 이것을 강화하는 문구가 새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젊은 층의 정치 무관심이 그 정치를 후퇴시킨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번 4월 총선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20대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죠? 네. 한겨레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여론조사에서 20대의 72.2%가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20대 500명을 엠브레인이라는 조사기관과 함께 웹서베이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겨레신문이 같은 방식으로 4년 전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20대의 57.1%가 적극 투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비율이 15.1%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청년 문제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청년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치적 해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분석을 한겨레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세계 최고의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 그리고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이 내일 드디어 네. 열리는데 인간과 기계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죠. 네. 관련 보도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알파고의 개발자인 구글 딥마인드의 데니스 하사비스 씨가 어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알파고는 모든 준비를 끝마쳤고 이길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하고들 있습니다. 승률은 50대 50이라면서도 우리도 자신 있다 이렇게 그 하사비스 씨가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반면에 이세돌 9단은 어제 명인전 시상식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개인적으로는 5대 0으로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 9단은 어이없는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한 판이라도 진다면 알파고의 승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인공지능 분야의 석학이라는 토마스 포조 미국 MIT 대학 교수가 올해는 이세돌 9단이 이긴다는데 베팅하겠지만은 이후에는 알파고가 이긴다는데 베팅하겠다고 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학습과 진화 속도가 인간을 압도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도 자율운행 자동차가 첫 선을 보이기도 했는데 인공지능 같은 ICT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이 앞으로 과제라면서요? 네. 서울시민의 기획기사입니다. 세계의 선두 기업들이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이죠. 이 ICT 기술 융합 기반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지만은 우리 기업들은 준비가 부족하다면서 기업들이 기술을 선점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싣고 있습니다. 구글의 알파고에서 보듯이 인공지능 시대가 성큼 다가왔는데 네. 미국이 10년간 3조 원을 투자한 반면에 한국은 1천억 원뿐이었다면서 인공지능 분야를 잡아야 성장의 패권을 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하나 더 보죠. 그제 LPGA 투어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우승한 장하나 선수와 전인지 선수 간의 때아닌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네. 전인지 선수가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입국하다가 공항 에스컬레이터에서 허리 부상을 입어서 기권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고가 장하나 선수의 아버지가 놓친 가방에 부딪혀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말이 무성한 상황인데요. 골프계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골프 대디들의 과도한 경쟁 의식이 곰따가 터진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번 사건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골프 대디들이 너무나 경쟁을 하다 보니 서로 이렇게 방해 행위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병 기자와 함께 조간 주요 뉴스 알아봤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감일근 김양수 김구현 기술 최동철 진행의 이재용이었습니다. 잠시 뒤 김현정의 뉴스쇼가 이어지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부활절 전통 예전에 복원시켜 부활 전야부터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27일 새벽 사이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을 강조하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사회적 찬반 입장 속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테러범은 물론 목회자들까지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아 미디어 금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중독 수준으로 심각해지면서 스마트 미디어의 절제는 상시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알아야 할 7가지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최근 정체기에 접어든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인격적이고 양육에 충실한 목회자, 또 작은 목회와 공교회성을 추구하는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월요일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부활절 전통 예전을 복원시켜 부활 전야부터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27일 새벽 사이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100년의 고난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부활절 예배는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성탄절과 더불어 기독교 최대 축제인 부활절이 올해는 교회력에 따라 27일에 맞춰 진행됩니다.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사순절 시작과 함께 동양시멘트 노동자들과 세월호 유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 우리 사회 고난받는 이웃들을 만나고 있는 교회협의회는 100년의 고난을 주제로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부활절 예배는 예년과 달리 교회의 부활주일 예배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부활주일 전야인 26일 밤 11시부터 부활주일인 27일 새벽 1시까지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은 또 지난 100년 동안 민족 순환의 아픔을 간직한 곳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최종 장소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고난들을 살펴보고 오늘의 일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동시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부활절 연합 예배는 특별히 역사적으로 고난이 많았던 그런 장소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부활 선언을 위한 예전은 빛의 예식과 말씀 전례, 세례 언약 갱신, 성찬례 순으로 진행됩니다. 예전의 중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에 동참했는지, 고난받는 이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도록 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가장 첫 번째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활 예배를 드렸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예식은 첫 번째 불의 예전, 그리고 말씀의 예전, 그리고 물의 예전,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부활절 부대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했습니다. 부활주일에 앞선 고난주간 24일에는 서울극장에서 영화 귀향의 조정래 감독을 초청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자세를 돌아보는 토크 콘서트를 열고 귀향 영화를 관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같은 날 교회협의회 이동춘 회장, 김용주 총무, 김근상 대한성공회 주교 등 교계 지도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평화의 우리 집을 방문해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조리입니다. 테러 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교계 반응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는 반대를, 보수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목회자들도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으로 환영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러 방지법안 제9조는 국정원장에게 테러 의심 인물의 통신이나 금융거래, 출입국과 관련한 정보 수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테러 의심 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데 주체와 절차가 없어 국정원의 자의적 해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의 제정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집단이 국가정보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감청 등에 대한 테러 의심 인물 판단권이 국정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테러 의심 인물이라고 정하면 전화 감청은 물론 금융거래까지 모든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러 방지법은 한마디로 국민들의 사생활을 전부 다 국정원이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법이고요.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자 한국교회연합이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연합기관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테러 방지법은 현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최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와 기독교인들도 언제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테러 의심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목회자는 물론 대형교회 목회자와 연합기관 수장 등도 동양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또 각 사회 지도자들, 각 부문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동향 파악을 위해서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법이라고 한 것을. 신정부 성향의 목회자와 기독교인이더라도 국정원의 사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테러방지법은 이미 통과됐지만 이 법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기독교인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아 미디어 금지 캠페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중독 수준으로 심각해지면서 스마트 미디어의 절제는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천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6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아동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중독 수준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초중고등학교 학생 142만 명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7%가 중독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같은 초중고등학생들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은 학업은 물론 신앙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어 교회도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놀이미디어 교육센터는 최근 3년 동안 600여 개 교회에서 스마트 미디어 절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 소리 내서 찬양하고 이런 거 나오고 멍 때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이 그런 예배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재밌는 것에 길들여져 있고 재밌는 것에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갈망이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이 같은 교회 현실 속에서 미디어 금식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역 단체들은 TV를 끄고 스마트폰에 깔아둔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직접적인 절제를 위해 보관 주머니에 넣어놓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디어 금식을 실천해 볼 것을 권합니다. 또 스마트 미디어 사용을 줄이는 대신 가정 예배나 손편지 쓰기 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대안 활동으로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기억하는 겁니다. 재미와 욕망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그 재미있는 것에 빠져서 이렇게 보다 보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한편 놀이미디어 교육센터는 성장기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성경, 찬송가 어플리케이션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2G폰으로 교체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교단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섭니다. 예장합동총회 총회정책연구위원회는 오는 10일 정책 발굴 공청회를 열어 총회의 의사결정과 재정 운영의 개선 방안을 놓고 전국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전 총회장 출신인 장찬한 목사와 현 총회 재정부장인 서병호 장로가 각각 총회의 의사결정과 재정 운영에 대한 주제 발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합동총회는 오는 10일 서울권 1차 공청회를 시작으로 4월 15일과 29일 각각 부산과 광주에서 공청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교회 내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오늘 화해를 위한 평화 만들기 워크숍을 열고 갈등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기독교 평화센터 오상열 목사는 교회 내 갈등은 부정적인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당사자들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제3자가 함께 만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회가 이와 관련한 공적인 모임을 열어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추면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에게 유용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이사라 기자입니다. 책은 쇠퇴기에 접어든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교회 쇠퇴의 시대에는 작은 목회와 공교회성을 추구하는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대형교회에 대한 부러움을 버리고 인격적이고 예배와 양육에 충실한 목회자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책은 담임 목사와 신학생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할 교회의 본질과 설교와 교회 재정, 목회자 이중직 등과 관련한 바람직한 교회 생활의 개선점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혁명과 교회사 새로보기라는 부제를 가진 책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무신론자들의 공격을 반박하며 그리스도교의 문명사적 의미를 소개합니다. 저자는 그리스도교의 대표 교리인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를 당시의 종교문화와 지배구조를 배경으로 풀어갑니다. 책은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통해 이룬 혁명들을 소개하며 복음화가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통독을 위한 신개념 지도라는 부제를 가진 책은 성경 이해에 도움을 주는 중요 지도 68개를 소개합니다. 책은 지도와 함께 관련 성서 본문과 해설을 더해 성서의 주요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저자는 신구약 성서 66권을 88일에 거쳐 1독을 할 수 있도록 내용별로 분류했습니다. 성서의 핵심 요약 정리와 나눔의 글을 더한 책은 성서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기독교사 모임인 좋은교사운동과 연예기획사가 함께하는 오션스프링스 사랑의 예능학교가 지난 주말 40명의 4기 수료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재능이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래와 댄스, 연기 등을 무료로 교육하는 사랑의 예능학교는 지난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50여 명의 학생들에게 예능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5기 신입생은 좋은 교사 운동을 통해 추천받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모집하며 6월부터 6개월 동안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부산 기독교 장로 총연합회는 제97주년 3.1절을 맞아 양정교회에서 기념예배를 드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 나라와 민족사랑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등도 참석했습니다. 한국보훈선교단 강원지부가 3.1절 기념 나라사랑 구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탈북자 출신 동탄 신나는 교회 이순실 집사가 강사로 나서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남선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를 주제로 제34차 행정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는 교계 지도자와 남선교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해 사업보고와 안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한남대학교 제16대 이덕훈 총장이 최근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대학이 아시아 기독교 대학의 모델, 그리고 지역 밀착형 대학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덕훈 총장은 한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모교 출신 총장으로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지난 92년부터 한남대 교수로 재직해왔습니다. 천안 아산 복음화 총연합회가 천안 축복교회에서 지역연합 축복대성회를 열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축복대성회에는 천안 중부교회 문용관 목사와 천안 성실교회 서재찬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적정한 위로금 산정이라는 입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수십 년 동안 억울하게 살아온 지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기독신우회가 창립 39주년을 맞아 최근 기념 예배를 드리고 일터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우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1977년 성서연구회로 처음 시작한 KBS 기독신우회는 기독인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고 국내외 5명의 파송 선교사와 4명의 협력 선교사를 후원하는 등 선교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소망교회 문용자 권사가 이화여대 의과대 동문에게 수여하는 제6회 자랑스런 박에스더상을 수상했습니다. 문용자 권사는 세계 결핵제로 운동본부와 대한의사협회 남북협력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한편 1993년부터 16년 동안 베트남과 몽골, 에티오피아 등 활발한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인천연합예배준비위원회가 오는 27일 부활절에 피지를 주워 생활하는 어르신들과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추워지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